1538년 4월 25일에요.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바젤이라는 곳으로 그가 움직여가게 되어지는데요. 제네바에서 멋있게 교회 사역을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쫓겨나서 바젤로 갔다가 3년 정도 뒤에 다시 이 제네바에 있던 그 교회에서 다시 이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제네바로 3년 후에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돌아가서 그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본문이 어디였는가 하면 3년 전에 떠나기 전에 했던 그 본문 성경, 그 바로 다음 부분, 제가 다음 부분을 이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칼빈의 연속 설교, 연속 강해 설교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이어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이제 끝나고 새해에 들어왔는데 어디를 해야 될까?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 2월 4일까지니까 한 4번 정도, 5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좀 짧은 걸로 해서 그냥 깨끗하게 다 끝내고 가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버리면 왠지 화장실 갔다가 뭐 일 처리를 잘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좀 찝찝함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칼빈의 이야기를 듣고 예정대로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갈 차례인데, 신약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로마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대로 우리 고린도 전서를 들어갑니다. 다 못 마칠 겁니다. 얼마나 갈지 잘 모릅니다. 그죠? 가다가 맞춰지면 혹시 나중에 제가 오클랜드에 들렀다가 예담교회 설교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을 설교하도록, 안 잊어버려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로 들어갑니다. 우리 특별한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주일에 쭉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절기 때 부분 많이 다뤘었고요. 특별히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한번 우리가 쭉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나오셨던 분들은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낯선 성경은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3차 때요. 그러니까 그 전인 2차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2차 때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교회라는 것이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묻기 위해서 실질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막막하게 교회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해가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고요. 지금 저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담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잘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본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설명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1차 아니다. 이 얘기 우리가 수십 번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예담교회, 한우리교회, 사랑의교회, 뭐 교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 우리나 건물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또 조직, 우리로 말하면 오가나이제이션, 비영리단체, 그런 어떤 만들어 놓은, 그래서 거기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무슨 체리티라면서요, 그죠? 체리티가 있고 그 트러스티들이 있고 뭐 사인을 하고. 교회는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성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성도입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조금 복잡하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죠. 누가 참 교회, 누가 참 성도입니까? 원래는 누가 참된 교회 이렇게 했더니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 심오하시는 교회 이름이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된자를 빼고 누가 참 교회, 누가 참 성도입니까? 이렇게 놨습니다. 참 교회, 참 성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죠? 누가 참 성도이고 누가 참 교회입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일정 기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을 하고 사인을 한 사람들, 등록증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를 구별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성도, 그죠? 세례교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뭐 입교했으면 입교교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성도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여러분 등록증에 사인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꼭 등록증에 사인하십시오.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는 이 의미는 등록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도가 뭡니까? 도대체 누가 참 성도고 참 교회입니까? 오늘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특별한 상황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지만 지금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똑같이 또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성경이 이야기할 때 참교회, 참성도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설교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를 때는 한 번 내지 세 번을 불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한 번 부르든지 아니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세 번 불러야 된대요. 두 번 부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두 번 말했으니까 두 번 부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구절이 많더라고요. 제가 또 찾아봤더니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두 번이에요. 그죠? 25장 11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 재밌게도 두 번 부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재밌게 주님 부를 때는, 기도하실 때는 한 번 내지 세 번 부르십시오. 두 번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죠? 두 번 부르셔도 되고 열 번 부르셔도 되고 천 번 부르셔도 되고 한 번 부르셔도 되고 주님 몇 번 부르냐 이것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부른다는 이 표현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성도는 주님을 부르는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 표현법은 사실 구약의 표현법입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죠? 이게 요엘서에서 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을 아는 성도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구원과 연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거를 유대인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구약에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요, 로마서에 가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에 잠깐 가시면요, 10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약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요엘서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건 하나 분명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그 다음 절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여러분 주님 그리고 두 번 부르든지 한 번 부르든지 이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 속에는 믿음의 행위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이 부르는 자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 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재밌는 거를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이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 많이 계셔서 감기 자주 걸리시는데 걸리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번 독감 제일 독합니다. 이게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그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늘 해마다 제일 심한 독감을 걸리는 걸까요? 이 독감이라는 것이 이분에게는 늘 제일 심한 놈만 걸리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과 어려움보다도 현재의 아픔이 제일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아픔이 제일 힘들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겠죠. 뭐 6.25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정말 가난을 겪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겪었지만 지금 손가락에 바늘 하나 찔리면 그게 제일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2016년도가 힘들까요? 2017년도가 힘들까요? 그럼 2017년도가 힘들 겁니다. 왜요? 우리가 2017년도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2017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이니까 소망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복 많이 받기를 바라실 거고요.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실 거고 또 기쁜 일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소원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2017년도 마지막 날이 됐을 때는 아마 2017년도도 만만치 않았다고 고백하실 겁니다. 어려웠다고 말하실 거고요. 힘들었다고 말할 거고 환난이었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참된 성도가 누굽니까? 참된 교회가 누굽니까?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성도요 참 교회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항상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4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다시 교독할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참 성도, 참 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요. 7절에 이야기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눈으로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성도고 참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비밀인데요. 여러분, 목사에게 성도는 사실 다 같아야 됩니다. 뭐 연세 드신 분, 또 적게 드신 분, 또 남자, 여자,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는 늘 같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조금 성도들의 차이가 좀 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 참 염려와 근심만 많이 됩니다. 이분 참 걱정이다. 이분 참 염려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아멘 크게 하시면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님에게 선물을 좀 자주 하면 그런 감사가 나올까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왜요?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림이라. 그죠? 어떤 성도가 정말 감사한 성도냐면요, 이 땅 가운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한 성도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10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편지를 이제 여기 넣으면 못 받으니까 저 혼자 나름대로 쓰면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 개혁에는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유행처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처럼 왔는데, 뭐 물론 작년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또 다툼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힘들었던 점, 제가 이게 목회를 고만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솔직하게 10년 만에 이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목회를 고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듭니다.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인데, 딱 한 번, 고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5, 6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 드리면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몰라서 참 조심스럽지만,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빚을 지시고 또 이렇게 빌려주시고 하는 일이 생겼는데, 성도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시거나 연관이 되셨고요. 그 금액은 우리 예담교회 1년 예산 정도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담교회가 이렇게 이 일로 이제 점점점 쇠퇴하고 문을 닫나 봅니다라고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일이 넘어간 거는 전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잠시 포기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나 일어나는 일 같습니까? 여러분, 예산,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인데, 여러분, 단돈 100불이라도 여러분 남에게 빌려주고 안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될 것 같으십니까? 잠을 못 주무실걸요? 정말 힘든걸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그들 속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죠? 이 땅의 것, 우리가 추구하는 돈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참 성도입니다. 오늘 지금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참 성도, 참 교회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 아직 현재가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이 참 소망,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참 성도요, 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나중에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서 문제를 겪고, 이 땅에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이 소망 속에 있을 때, 이 땅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소망은 여러분들의 현재 2017년도에 이기고 승리할 능력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우리 예담교회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좀 무식하고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2017년도에 우리 예담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앞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빙 광고 낸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다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정해놓으면 뭐하러 광고를 냅니까? 정해놓으면 그걸 하면 되지. 그죠? 안 정해졌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안 정해졌으니까 광고하고, 안 정해졌으니까 기도하고, 안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2017년도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죠?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이 소망,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참 교회이고 누가 참 성도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참 교회예요? 어떤 사람 참 성도입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참 성도고 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교제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제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88페이지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죠? 분명히 지금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사귐.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참 성도이고요. 그것이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 기독신문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옵니다. 특별히 교회의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마음 아픈 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우리가 생각해볼 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만큼 비판 받아야 할 연약함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올바른 모습으로 가고 있나를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안에 교회를 절대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개혁하시는 분들이 이 오클랜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다 모아서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해가지고 가나안 공동체 만들어서 스스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한참 동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밖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개혁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죠? 밖으로 나가서 교제가 끊어지면 더 이상 개혁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귐이 끊어지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사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개혁이고요. 사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개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열심히 교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나갔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뭘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왜 안 되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제가 뭔가.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제 설교 원고에는 대답이라는 가로가 있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 네. 그죠? 우리 불정확하시죠? 도대체 교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가, 내가 참 성도인가, 내가 참 교회인가를 우리는 늘 헷갈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라면 어둠에 행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예라고 대답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해놓고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행하여야 되고 어둠에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둠에 행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밤에 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통금 시간 이후에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은 건가요? 이 어둠에 행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어둠에 행하는 거 하면 나쁜 짓, 빛에 행하는 거 하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자, 어둠에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여. 나오셨습니까 이제? 자,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빛에 행해야 되는데 빛에 행하는 것이 뭐고 어둠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왜 공동체 밖에 나가서 비판을 하고 또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개혁이 안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 누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이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하면 교제하는 것으로 또 예배 많이 드리면 교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더 이상 참 성도도 아니고 참 교회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무거운 말씀 아닐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수십 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 없고 회개하고 우리는 참 성도가 되고 참 교회가 된다는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성도도 아니고 참 교회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비판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미움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문제들이 형제들이 하는 일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어둠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사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는 다른 결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싶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참성도, 참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성도요, 참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이제 누가 참교회이고 참성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참성도이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소망의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매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갈 것을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교회 참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제하는 사람은 잘 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참교회요, 참성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